HUBS. Hocsite.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헙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헙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헙사이트에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구체적인 논란점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해당 사건의 전말과 구체적인 진행 상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지난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해당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짓고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여야의 대립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먼저 해당 사건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자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 있는데요. 관련 의혹이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인 재작년 9월, 김 여사가 통일운동가로 활동해온 한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취재 윤리를 어긴 함정 취재라는 말도 있지만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는 여전히 문제라는 겁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을 어긴 것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 관련자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김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이 고발 내용을 토대로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명품백을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 또는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에 따라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도 관련 없다고 결론 지었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또한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와 같은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측에선 명품백과 윤 대통령의 직무 간의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건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 혐의, 변호사법 위반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선 지난 7월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한 뒤 수상한 부정선거라며 항의하는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 약 6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이 51%의 득표율로 44%를 얻은 곤살레스 야권 후보를 이겼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와 야권의 자체 결과 조사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였던 겁니다. 이에 야권은 새로운 대통령이 곤살레스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는 성명을 냈고 세계 주요국 정상들도 투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의 전용기를 압류하고 추가 제재를 위해 베네수엘라 관료 60명의 명단을 만드는 등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경한 대응을 이어나갔는데요. 군과 경찰이 시위를 강하게 진압하며 7월 31일 기준 국민 11명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또한 검찰은 시위자 중 700여 명을 구금하고 야권 핵심 인사 한 명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곤살레스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은 정부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고 야당 인사 6명은 아르헨티나 대사관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반정부 인사를 넘겨달라며 요구했으나 아르헨티나 대사관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9월 9일 헙사이트. 오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무혐의 결론에 관한 논란과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사태의 전말과 현재 상황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사이트는 유익하고 중요한 사건들로 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해드릴 오늘의 상식은 패스트트랙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정치, 경제, 국제 분야에서 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오늘은 패스트트랙의 정치적 의미에 관해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패스트트랙이란 국내 정치에서 국회에 발의된 안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2012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며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돼 국회법 제85조에 의해 규정됐습니다.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인데요. 다른 말로 안건 신속 처리 제도 또는 신속 처리 안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가 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따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자동으로 본회의로 넘겨 표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원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서명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에 속한 위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서명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상식, 패스트트랙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최연아, 아나운서 배윤, 그리고 엔지니어 백다윤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